이 시간에는 노렴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장군님 생가. 구름아 나를 심어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그리움의 흰 눈송이. 설경을 펼치는 눈송이 그 누구 그리는 간절한 이 마음 싣고서 내리느냐 빗바람 막으며 가꾸시 만복의 씨앗들 열매로 주렁진 그 사연 아래느냐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조선의 힘. 이상 놀이 묘곡 보내드렸습니다.